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앤이라는 그리스 선박왕이 롤스로이스 차를 사러 갔습니다. 오라는 또 다른 그리스 선박왕과 함께요. 앤은 범퍼는 황금으로, 시트는 최고급 가죽으로, 특별 주문하고는 수표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친구 오가 황급히 말렸습니다. 아까 자네가 커피값 냈잖아. 이번엔 내가 낼 차례야. 여기서 N은 그리스 선박왕 니알코스고요. O는 또 다른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입니다. 부러우세요? 세계 최고의 갑부 오나시스의 부인이기도 했던 제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여사가 이제 날이 밝으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힙니다.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었고 또 갑부의 부인이기도 했지만 묻힐 때는 역시 빈손이겠지요. 영화 비타문 중에서 샘 브라운의 Stop,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89년 2월 27일 오전, OT 장소인 속리산으로 가는 버스에서 밀림의 왕자 레오로 제 귀를 멀게 하고 그 후 심수봉의 미워요로 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야밉도롱 노래를 잘하는 그의, 나보다 소주를 더 잘 마시는 그의, 2년이 넘는 끈질긴 구애에 넘어간 그의,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그의에게 섭섭한 내 감정을 미리 알고 내게 더 잘해주는 그의, 이제 6년째 사귐으로써 서로가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앞으로 호호 할머니가 돼서도 내 옆자리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을 내게 주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정혜자의 친구입니다 하면서 서울 동작구 흑석 3동에서 이지순 씨가 신청해 주셨죠. 혜자 씨가 이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고요. 샘 브라운의 Stop. 하이텔로 전경준 씨 그리고 민철호 씨 신청해 주셨고 부산의 이현주 씨도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 들으셨죠? 자, 서울 강동구 천호3동에서 김현주 씨가 9곡의 퀴즈를 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주어서 없어지지 않고 받는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잠깐밖에 지속되지 않더라도 그 기억은 영원할 수도 있다.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다. 뭘까요? 어떻게 빌릴 수도 없다. 훔칠 방법은 더더욱이나 없다. 나눌수록 평화의 영역이 넓어진다. 먼저 건네면 메아리처럼 돌아온다. 돈 들이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는 화장이다. 자, 이쯤이면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동물 중에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지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림으로 답을 해주셨어요. 이 신비한 미소. 네, 자주 웃고 자주 미소를 사람들에게 보내자는 뜻으로 김현주 씨가 이런 글 보내주셨네요. 아, 제가 옛날에 그 생일 선물로 팔아버린 웃음이라는 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였는데 그 팔아버린 웃음을 보고 나서 정말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김현주 씨의 편지를 받고서는 다시 한번 그 동화를 떠올리게 됐네요. 편지 고맙습니다. 김현주 씨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다음 곡은요. 서울 종로구 안국동에서 고경원 씨가 신청하신 곡이기도 한데요. 이 곡 구하러 그렇게 돌아다니셔도 못 구하셨다고요? 고경원 씨. 자, 녹음 준비되셨죠? 띄워드립니다.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지미 클리프의 노래 띄워드렸습니다. 서울 서초 사동에서 임진영 씨도 친구 정현욱 씨, 재현 씨와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죠. 자, 이 쿨러닝은 88년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참가했던 자메이카의 봅슬레이 팀의 실화를 다룬 영화였었죠. 이 영화는 자메이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이 경쾌한 레게 리듬을 마음껏 들려주죠. 이 레게 리듬은 어쩐지 들으면 시원해지고 아마도 그 자메이카가 먼저 떠올려져서 그런가 봐요. 오늘 5월 들어서 아마 제일 더운 날 중에 하루가 아니었던가 싶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자메이카 음악 레게 음악을 중심으로 해서 FM 영화 음악 꾸며보겠습니다. 자메이카 하면은 우선 떠오르는 것들이 열대 지방의 그 모습들, 그러니까 야자수, 카리브해의 시원한 바다, 이렇게 좀 시원한 것들이 연상이 되죠. 경쾌하고요. 레게는 그런 자메이카에서도 슬럼가에 살던 흑인들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게 음악의 근원을 쭉 쫓아가다 보면 미국 뉴올리언스의 리듬 앤 블루스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바탕 위에 전자음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나 칼립소 같은 폴카 리듬이 뒤섞이면서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4분의 2박자의 레게, 4분의 2박자의 레게 리듬이 형성됐다고 합니다. 자, 우선 노래 한 곡 더 들어보시고 레게 추적 계속해보죠. 위노나 라이더의 최신 영화입니다. 그 X세대,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미국 잡지들도 보니까 이 위노나 라이더의 최신 영화를 X세대 젊은이들의 사랑영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X세대 젊은이들의 삶과 애환을 상당히 진솔하게 그렸다는 평가를 받는 과거에 76년도였죠. 피터 프램튼이 불러서 히트한 곡을 리바이벌해서 다시 차트에 올려놓은 그룹 마운틴스의 Baby I Love Your Way가 삽입된 그 영화입니다. 자, 영화 Reality Bites 중에서 Baby I Love Your Way 들어보죠. 전주 효자동의 강정명 씨 듣고 계시죠? 그룹 마운틴스가 부릅니다.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Shadows grow so long before my eyes. And they're moving across the face. Suddenly the day turns into night. City, but don't, oh no, hesitate, 'cause your love just won't wait. Hey, yeah, yeah. Ooh, baby,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yeah. I wanna tell you I love your way every day. Yeah. blue besides. Clouds are stalking islands in the sun. I wish I could buy one out of season. But don't, oh no, no, hesitate. 이제 외삼촌이 되셨군요. 전남 여수 봉산동의 강성철 씨 축하드립니다. 누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 꼭 전해주세요. 전주 남노송동의 오희연 씨는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경쾌한 리듬의 음악 띄워드렸습니다. 영화 리얼리티 바이츠 중에서 그룹 마운틴스의 Baby I Love Your Way였습니다. 자, 이렇게 레게 음악의 리듬만 들어보면 상당히 기분도 경쾌해지고 뭔가 햇살이 쫙 비치는 열대지방이 연상되죠. 하지만 그 가사의 내용들은 정반대입니다. 자메이카 흑인들의 아프리카 회귀운동이라든가 사회적인 모순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자신들의 현실 문제 이런 것들을 주요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이 레게 음악은 60년대에 자메이카에서 처음 탄생합니다. 그리고 런던 출신의 레코드 프로듀서인 크리스 블랙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미국의 흑인들이 할렘을 벗어나기 위해서 스포츠 스타나 그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메이카의 흑인들 역시 슬럼가를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는 가수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음악 산업이 발달하게 된 거죠. 가수로서 레게를 세상에 널리 알린 사람은 지미 클리프와 밥 말리입니다. 레게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이 밥 말리는 그야말로 레게의 정신까지도 확립한 그 혁명적인 사람이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테니까 오늘은 지미 클리프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미 클리프는 미국 쪽보다는 영국 쪽에서 인기가 높았던 아티스트인데요. 영화에서도 많은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가 주연을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The Harder They Come이라는 영화인데요. 우선 같은 제목의 주제가 들어보시죠. 지미 클리프가 부릅니다. The Harder They Come. down, trying to drive me underground. life when you're dead, you can't. But I'd rather be a free man in my grave than living as a puppet or a slave. So as sure as the sun will shine, I'm gonna get my share of what's mine. And then the harder they come, the harder they'll fall. Harder They Come 들으셨죠? 지미 클리프의 노래 같은 제목의 영화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부산의 김기훈씨 그리고 하이텔의 황도연씨 늘 사연 잘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영화요. The Harder They Come은 자메이카 최초의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메이카와 레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영화이기도 하죠. 자, 대략의 줄거리 말씀드릴게요. 자메이카의 슬럼가인 샨티타운. 그곳 출신의 흑인 지미 클리프는 가수의 꿈을 안고 수도 킹스톤으로 올라옵니다. 그는 운 좋게도 한 프로듀서를 만나서 레코드 취입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듀서가 건네준 취입료가 단돈 20불이었습니다. 지미는 프로듀서와 싸우게 되고 프로듀서는 지미의 레코드를 발매하지 않고 사장시켜버립니다. 돈이 궁해진 지미는 마리화나 밀매에 손을 댑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경찰에 쫓기다가 경찰을 사살해버리고 말죠. 이제 살인자가 돼서 쫓기는 지미. 그런데 그가 도망다니는 사이에 취입했던 레코드가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지미는 얼굴 없는 가수로 자메이카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자신의 레코드가 불티나게 팔고 있을 때 지미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쿠바로 밀항할 결심을 하게 되죠. 하지만 애인의 밀고로 경찰들에게 포위되고 총격전 끝에 지미는 결국 사살됩니다. 자, 지미 클리프가 원래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줄거리가 대략 이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지미 클리프는 자메이카의 정치적 사회적 모순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이 만들어낸 희생양은 다름 아닌 바로 슬럼가의 흑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다분히 반정부적인 내용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자메이카 내에서는 한때 상영 금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영화도 영화지만 이 영화 속의 음악들은 그야말로 레게의 진수를 들려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레게의 곡들이 참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한 곡만 더 들어볼게요. 슬리커스가 불렀습니다. Johnny, too bad. Walking down the road with a pistol in your waist, Johnny, you're too bad. Walking down the road with the ratchet in your waist, Johnny, you're too bad. Oh, boy. You're just robbing and stabbing and looting and shooting, boy, you're too bad. You're just robbing and stabbing and looting and shooting, boy, you're too bad. One of these days, when you hear a voice say come, we're gonna your voice say come, we gonna run to. You gonna run to the rock, rescue there will be no rock. You gonna run to the rock, rescue there will be no rock. No way. Walking down the road with the pistol in your waist, Johnny had to bear. Walking down the road with the ratchet in your waist, Johnny had to bear. He just robbing and stabbing and looting and shooting, but you're too bad. Just grabbing and stabbing and looting and shooting, boy, you're too bad. Too bad. One of these days, when you hear a voice say come, we're gonna run. Oh, one of these days, when you hear a voice say come, we're gonna run. Rescue, there will be no rock. No. We're gonna run to the rock. For rescue, there will be no rock. No. We're gonna run to the rock. For rescue, there will be no rock. 네, the harder they come. 영화 중에서 슬리커스가 부르는 또 한 곡, Johnny Too Bad 띄워드렸습니다. 아, 그런데 이 스튜디오 안에 모기가 있나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모기한테 물려서 지금 굉장히 간지러운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날씨 변화가 심한 날은 모기가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밤 주무실 때 반드시 그 모기 대책을 좀 세우시고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간지럽네요. 자, 여러분 그 보니엠이 히트시켰던 그 곡 기억하세요? Rivers of Babylon이라는 곡이요. 이 곡도 원래는 레게 음악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곡이겠지만 가사 내용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가사가 백인들에 의해서 고향에서 쫓겨나가지고 낯선 땅에 정착을 했지만 고향의 시온산을 그리면서 노래를 부른다. 대충 이런 내용이랍니다. 바로 이 가사 내용은 자메이카 흑인들의 서러움과 아프리카로의 복귀에 대한 향수를 암시해주고 있죠. 이 아프리카로의 복귀운동, 1920년대에 마르쿠스 가베이라는 사람이 주도했던 Back to Africa 운동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 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 또 하나의 것이 라스타파리라는 종교입니다. 라스타파리. 바로 이 종교의 신봉자들이 레게 음악을 정책적으로 부흥시킨 거죠. 자, 이 종교에서는 과거 이디오피아의 황제였던 셀라시를 신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레게 음악의 가사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착취, 식민주의, 제국주의, 독재의 종식, 우주적인 사랑, 개인의 가치나 평화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레게 리듬을 최초로 팝에 도입해서 크게 히트시킨 팝 가수가 바로 에릭 클랩턴입니다. 그리고 노래는 1974년도 히트곡인 I Shot the Sheriff고요. 자, 제목부터가 조금 살벌하죠. 아, 그리고 슬리버의 영화 슬리버에 삽입됐던 UB40의 Can't Help Falling in Love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오리지널을 레게 리듬으로 편곡한 경우인데요. 자, 이 경우는 좀 그 가사 내용이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레게 음악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러니까 리듬만 차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구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민호도령 친구 종성이, 도영이, 주원이와 이 곡 듣고 싶다고 하셨죠? 아, 또 영화음악 대장인 홍동식 아저씨 그리고 저와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곡 신청하신 분들 참 많았는데 겨울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 싶어서 좀 묵혀놨습니다. 아유, 뭐 신석윤 씨, 우인용 씨, 김효연 씨, 변현미 씨, 한인희 씨, 김현정 씨, 임선빈 학생, 그리고 아주대의 홍창주 씨, 제가 얼마 전에 편지도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현우 씨, 박영준 씨, 전북 1위 신용동의 이화영 씨, 김환수 씨, 장성희 씨 함께 들어주십시오. UB40가 부릅니다. Can't help falling in love. Wise men sing, only fools rushing, and I ain't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제가 좋아하는 숫자가 몇인 줄 아세요? 바로 4자예요. 그런데 남들은 4자를 무시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요. 전부 나를 무시해요." 어쩝니까? 제주 아라일동에서 강승진 학생. 이런 엽서를 보내주셔서 아유, 어떤 곡을 들려드릴까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4자가 들어간 그룹 UB40의 노래를 띄워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영화 슬리버 중에서 UB40가 부른 Can't Help Falling in Love. 잘 들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잠시 라스타파리라는 자메이카 종교 얘기 해드렸죠?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이 종교에서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게 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게 자란 머리카락을 여러 갈래로 따서 늘어뜨리고 다니는 건데요. 그 자메이카 가수들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또 이 종교에서는 말을 하나 피우는 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영화를 보면 마리화나를 피우는 자메이카인들과 레게 음악이 반드시 어우러져서 함께 나오지요. 사실 마리화나를 사고 파는 것이 자메이카 흑인 슬럼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라고 합니다. 비디오로도 나와 있는 영화 중에 스캔달이라는 영화 있죠. 이 영화를 보면 여주인공인 조안 펠리 킬머가 마리화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 흑인 사나이를 따라서 나이트클럽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춤도 추고 마리화나를 피우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흑인 남자가 그룹 Fine Young Cannibals의 리드싱어입니다. 그 국내에서도 She Drives Me Crazy라는 곡이 데이트했던 그룹인데요. 그리고 그 영화 스캔달에서 나왔던 그 클럽에서 연주되던 곡은 지미 클리프의 미스 자메이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마리화나와 레게가 어우러졌던 영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영화가 또 한 편 있습니다. 최근에 개봉됐던 다니엘 데이로이스 주연의 In the Name of the Father 이 영화를 보시면요. 그가 경찰에 잡혀가기 전에 런던의 히피 청년들과 함께 지내던 그런 장면이 있죠. 그들이 마리화나를 피워대면서 틀어놓았던 곡 중에는 Is This Love라는 곡이 있었는데요. 레게의 대부라고 말해주는 밥 말리가 불러줍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밥 말리가 부르는 Is This Love. I wanna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영국의 히피 청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생활할 때 흘러나오던 곡이죠. 굉장히 촌스러운 옷차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밤말리가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Is This Love 띄워드렸어요. 자, 오늘 레게 이야기를 쭉 하면서 지미 클리프 얘기를 주로 해드렸죠.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레게 하면 밤말리입니다. 밤말리가 살아있을 때 레게는 세계적으로 인기였었죠. 그가 죽은 뒤에 좀 시들해졌다가 레게 그룹인 UB40 등이 나타나면서 다시금 약간 각광은 받고 있지만 이제는 지나간 장르가 돼버린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국내에서 더 활발하게 레게가 도입되고 있는 중인데요. 닥터 레게라는 전문 레게 그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 영화음악에까지 레게가 도입되었는데요. 김종서 씨가 영화음악을 맡은 영화입니다. 세상 밖으로. 이 영화의 주제가인 세상 밖으로를 사랑과 평화가 레게로 편곡해서 들려주고 있죠. 그런데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니까요. 이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영화에서는 삽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여튼간에 국내 레게 팬들로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과 평화가 부르는 세상 밖으로. 사랑과 평화가 부르니까 또 다른 맛이 나죠. 세상 밖으로 주제가 되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중국 영화 음악 베스트 모음곡 받으실 분은요, 서울 종로구 창신이동의 이명숙 씨입니다. 축하드리고요. 마지막 곡 띄워드립니다. 따뜻한 이웃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성동구 군자동의 김희경 씨 오늘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함께 생각해보세요. 은평구 불광희동의 강수진 씨의 신청곡이기도 한 영화, 만화영화 인어공주 중에서 Part of Your World 띄워드리면서요. 저도 이런 이 가사의 마음으로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But I know.